슬픔이 밀려올 때는 영화 녹색 광선을 보시고 세상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는 그랑블루를, 신경이 못 이어졌다고 생각될 때는 베를린 천사의 시를, 존재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는 2001년 오디세이를 보세요. 그리고 가슴 한가득 영화의 바다에 빠지고 싶을 때는 MBC FM 영화음악의 채널을 맞추십시오. MBC FM 영화음악, 그리고 저 정은임은 언제나 여러분의 귓가에 다가갑니다. 영화의 바다를 만드는 작은 물방울, 오늘 소나기 소리로 FM영화음악 문을 열었는데요. MBC 베스트셀러 극장에서 방영됐던 황순원의 소나기 중에서 소나기의 테마 신병아의 곡이었습니다. 아주 우리 빗소리가 굉장히 가슴을 촉촉하게 젖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다음 곡은요. 대전 동구 삼성 2동의 배성인 씨께 띄워드립니다. 서울에 있는 나경 언니랑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죠. 바로 오늘이 존 테일러의 생일이라면서 그의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영화 나인 오브 픽스의 테마, 존 테일러의 I do what I do입니다. I do what I do.중구 만리동의 김우석 학생, 어떻게 시험 준비 잘 하고 계세요? 영화 나인 오브 픽스 중에서 존 테일러가 부른 I do what I do였습니다. 잠시 후 다시 여러분 곁에 찾아갈게요.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혹시 깜빡 졸고 계셨던 분들이라도 모두 일어나셨겠죠? 이게 웬 고함 소리인가 해서요. 영화 용쟁호투의 테마였습니다. 쿵푸 하면 용쟁호투요. 또 용쟁호투 하면 이소룡이죠. 쿵후 무술계의 신화적인 존재였던 브루스리, 이소룡. 그는 1972년 이 용쟁호투가 개봉되기 3주 전에 32살의 나이로 요절했었습니다. 7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이소룡의 열풍은 정말 대단했었다고 하죠. 정몽운, 맹룡과강, 용쟁호투. 이렇게 그가 주연한 영화는 거의 다 대히트를 했고요. 그가 쓰던 쌍절곤이라는 기구도 유행했었습니다. 이 쌍절곤을 어설프게 쓰다가 뒤통수로 다친 사람도 많았었고요. 코 올리게 꿈에도 마치 자기가 이소룡이냐? 조금 전에 들은 그 고함소리, 그 맹수의 울음같은 기합소리랑 그의 표정, 이런 것들을 흉내내기도 했었다네요. 아,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두고요. 당시의 주변 사람들은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하늘의 저주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마치 그 말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이 얼마 전에 그의 아들 브랜든 리마저 영화 촬영 도중에 의문사했습니다. 브랜든이 죽은 뒤에 미국에서 개봉된 영화 드래곤 더 브루스 리 스토리. 이 영화가 국내에서 곧 개봉된다고 하죠. 영화는 브루스 리의 청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고 또 그리고 금발의 여인 린다 에머리를 만나서 결혼한 뒤에 쿵후를 현대화한 절권도를 창시하기까지 이런 그의 길지 않은 일대기를 상세하게 그립니다. 영화는 브루스 리의 부인 린다 리가 쓴 책 나만이 아닌 남자 브루스 리, 이것을 원작으로 했는데요. 브루스 리의 생애 중에서 그 서양 여인이었던 린다가 인종편견 속에서도 어떻게 브루스 리와 사랑을 키워나갔고 또 브루스 리에게 어떤 힘이 되어주었는가, 이런 점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브루스 리 역에는 아시아계 미국 배우로 만능 스포츠맨인 제이슨 스커틀리, 또 부인 린다 역은 연극 무대 출신의 로렌 홀리라는 배우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은 러닝맨, 전선위의 참새 등의 작품에서 제작자로 활약했던 바로 로브 코엔입니다. 자, 그러면요. 드래곤 중에서 한 곡 들어볼까요? 홍콩 차차. 이 음악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짬뽕 생각이 나죠. 온갖 리듬이 다 섞여 있는 것 같네요. 영화 드래곤 중에서 홍콩 차차였습니다. 브루스 리의 얘기를 다룬 영화였죠. 드래곤. 그런데 브루스 리의 외아들인 브랜든 리도 의문만 남긴 채 이 시애틀에 있는 아버지 묘 곁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이소룡의 영원한 별자리가 헐리우드 명성의 거리에 새겨졌죠. 그날 부인인 린다 리는 이 자리에 아들 브랜든이 있었으면 무척 자랑스러웠을 것이다. 앞으로 연기 도중에 젊은 배우들이 다치고 죽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즐거운 영화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판 Back to the Future 한 편이 나왔다는데요. 지난 2월에 프랑스에서 개봉된 뒤 지금까지 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고 있다는 코미디물입니다. Le Visiteur, Visiteur. 이 영화는요, 니키타, 그랑블루에서 날 익은 장 르노, 그리고 팝콘과 스테이크의 크리스티안 클라비에가 주연입니다. 서기 1122년의 중세시대, 전도가 유망한 기사 고프로이와 그의 몸종 자쿠이는 엉터리 마법사 덕분에 1993년 현재로 시간여행을 오게 됩니다. 뒤바뀐 세상과 만나게 된 고프로이와 자쿠이, 마치 동키호테와 시종 산초를 연상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귀족인 기사 고프로이의 눈에는 요즘 세상이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몸종 자쿠이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자신의 성을 개조한 호텔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기 직계후손은 남의 입으로 먹고 사는 한심한 꼴이 되어 있습니다. 실은 유명한 치과의사인데 말이죠. 아무튼 이 용감한 중세 기사 고프로이는 귀족들이 권력도 없고 실속도 없이 사는 모습에 분개해서 프랑스 혁명을 반대했지만요. 평등한 현대사회가 좋기만 한 몸종 자쿠이는 연거푸 프랑스 혁명 만세를 외치죠. 이 영화가 프랑스에서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둔 이유로는요. 우선 영화가 재밌고 템포가 빠른 데다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SF적 요소가 코미디와 섞여 있다는 점. 이것을 가장 먼저 드지만요.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영화가 프랑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주제가 짙게 깔려있는 것. 이것도 커다란 흥행 요소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만든 장마리 뽀아레 감독은 만약에 옛날 사람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현대에 도착했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볼까? 이것이 궁금해서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만약 천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지금 우리 세대에 와본다면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스톱. 요리네, 요리네. 오, 아, 에사네, 베리네. 사니에, 오메라테, 사니에. 서울 송파 이동의 정철 씨,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의 이주웅 씨. 백투더퓨처는 아니지만 이 프랑스판 백투더퓨처 괜찮았죠? 영화 레비지테르 중에서 볼라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갓 개봉된 새 영화 한 편 더 소개해드릴게요. 프라이드 그린 토메이로에서 남자 같은 성격의 잇 지역을 연기한 메리 스튜어트 메스터슨, 그리고 수전을 찾아서의 아이단 퀸, 또 가위손 아리조나 드림의 조니 뎁, 이런 개성파 청춘 스타들이 주연하고 있는 제레미 쇼식 감독의 작품 매니와 준입니다. 준, 메리 스튜어트 메스터슨은 정신적인 결함 때문에 때로는 단정치 못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떠오르는 환상을 그림으로 옮겨놓으려는 정열적인 성격의 화가입니다. 그리고 그녀와 남매지간인 아이단 퀸은 준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녀의 삶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그는 준이 푹 빠져있는 이상한 차림의 남자, 바로 베니, 조니 대비 못마땅합니다. 언제나 납작한 모자에 광대 같은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 베니. 그는 무성영화 시대의 위대한 영화인들을 모방하는 게 유일한 낙인 아주 괴짜 청년입니다. 영화에서 조니 뎁은 버스터 키튼, 찰리 채플린, 해럴드 로이드 이런 무성영화 시대의 영웅들을 흉내내고 있는데요. 모방 연기가 거의 완벽해서 비평가들조차 놀랬다고 하죠. 당신은 정신적인 결함을 단지 조금 특별한 삶의 방식 정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이렇게 관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 매니와 준. 헐리우드에서 이런저런 평을 듣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영화의 형식미와 조니 뎁의 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입을 모아 칭찬하고 있답니다. 자, 베니와 준의 테마 듣죠. before me. And I'll always be with you. I love you, Richard. I love you. 하이틀러 사연을 보내주신 하용수씨, 김영진씨, 그리고 서울 마포구 망원일동의 유지선 학생. 어떠셨어요? 라스트 콘서트의 스텔라의 테마. 오랜만에 듣는 부드러운 곡이었죠. 자, 다음은요. 경북 김천 모암동의 김종길씨, 광주 서구 광천동의 이종혁 학생께 띄워드립니다. 로키 3편 중에서 Eye of the Tiger. 오늘은 이 곡을요. 프랑스의 실비바르땅이 불렀습니다. Avec l'amour. 힘들게 뛰는 모습이 연상이 드는데요. 프랑스의 실비바레 땅에 부르는 Avec l'amour, 영화 로키 3편 중에서 Eye of Tiger의 불어판 노래였습니다. 이 영화 로키 3편을 보신 분들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어요. 로키가 어린 아들과 아침 식탁으로 가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너 아빠처럼 힘이 세지고 싶지? 그러려면 챔피언의 브렉퍼스트를 먹어야 돼. 그리고 이들 부자가 아침 식탁에서 먹는 인스턴트 식품은 위드스 시리얼입니다. 이때 화면에는 이들 부자의 식사 장면과 함께 오렌지색과 흰색의 위드스 시리얼 상자가 클로즈업 되죠. 관객들은 대개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겠지만요. 사실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영화 로키를 만든 제작진이 위드스 시리얼 제조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그런 장면을 만든 거죠. 또 있습니다. 영화 투스에서 더스틴 호프만은 코카콜라를 무심하게 홀짝거립니다. 이런 단순한 장면들이 알고 보면 영화 속에 파고든 광고 전략의 하나라는 얘기죠. 미국의 영화 제작사들이 제작비 절감을 위해서 영화 장면에 상품을 비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부터예요. 예를 들면 남녀 주연 배우가 호텔을 들어갈 때 그 호텔의 간판을 카메라로 한참 비춘다거나 주인공이 타는 자동차 이름을 클로즈업 시키고 또 주인공이 마시는 술병의 상표를 잡는다든지 하는 이런 장면들은 그 대부분 제작비 절감 작전에 교묘한 끼워넣기 장면들입니다.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어떤 음식점에서 영화를 찍어야 할 경우 그 음식점 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판촉 활동을 펴면서 영화 선전도 함께 해줄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이용한 상품 선전에서 결정적인 효과를 거둔 성공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E.T.죠. 왜 그 영화 E.T.를 보면요. 꼬마 엘리어트가 너무 놀라서 구석에서 숨어있는 E.T.를 유인해내는 장면이 있죠. 이때 엘리어트가 E.T.에게 주는 과자 바로 리츠 초콜릿이었죠. 이 장면의 효과가 얼마나 컸든지 영화 E.T.가 공개되고 나서 리츠 초콜릿의 매출액이 무려 150%나 신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광고 효과가 엄청나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회사들은 소문난 영화에 그들의 상품을 출연시키려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요. 또 특정 상품을 특정 영화에 알선해주는 알선업체들도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영화를 보실 때는요. 특별히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가 먹고 마시는 것들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특정 상표가 클로즈업 된다면 그것은 10중 8구 간접 상품 PR입니다. 자, ET 중에서 듣습니다. Flying.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대전 서구 삼천동의 이종성 씨 어땠어요? 영화 스탠바이미 중에서 스탠바이미 베니킹의 노래였습니다. 자, 하이틀로 신청해 주신 분이 또 여러 분 계시네요. 김성은 씨 그리고 사귄 지 두 달 된 청춘사업 초년생 강경구 씨. 자, 뮤지컬 미스 사이공 중에서 The Last Night Over the World 오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플라시다 도밍고와 칼리 사이먼의 노래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장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In a place that won't let us in a life where nothing seems real, I have found you. I have found you. In a world that's moving too fast, in a world where nothing can last, I will hold you. Our lives will change when tomorrow comes. Tonight our hearts drown the distant drums. And we have music all right, clear infinite. A song played on a solo saxophone. Us love goes on and on. When I'm through, when it